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지음하여 메이꼬로동당 전국 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가 5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협의에 충직한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사상과 선군혁명 업적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가장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숭관 경의를 드린다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